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건강 상담 시간. 네, 참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벌써 금요일인데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잘 지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게 없으셨나 보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혈압을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혈압? 혈관 질환? 이게 뭐가 다른,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혈관 질환에 혈압이 포함된 거죠. 아, 혈관이 더 큰 거고 혈압이 예. 이제 그 안에서 예, 예, 예. 발생되는 거군요. 그럼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혈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고지혈증? 고지혈증이요? 그건 예. 뭔가요? 고지혈증은 그러니까 피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아, 예, 예. 그게 뭐 많은 예, 건가요? 피 혈액 속에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 경우를 예, 한자로 얘기하면 고지혈. 요즘 쓰는 용어로 하면 콜레스테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이제 혈압. 이제 저의 주변에도 이제 혈압 네, 약 드시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요즘은 예전에는 보통 나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혈압,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고콜레스테롤 아. 예,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음식에서 찾아야 되겠죠. 아, 음식에서요? 예. 아. 예. 우선 음식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이고. 요즘은 너무 많아서 탈인 세상이거든요. 아, 그럼 뭐 이렇게 뭔가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문제 생기는 건가요? 그 그렇죠. 아무래도 과식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아, 종류와 상관없이 과식을 할 경우에. 예. 아,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기름류, 오일류 섭취가 많아졌죠. 그렇죠. 전에 예, 예 요즘 뭐 대표적인 거로 뭐 치맥이라고 예. 그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히 이제 먹더라도 이제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막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매일 먹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이상 예 먹는 경우가 많아져서요. 그럼 기름하고 관련이 큰가 보네요, 이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랑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이제 혈압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근데 혈압 이제 또 고혈압, 저혈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먹는 것 때문에 혈압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물론 영향이 있죠. 먹는 음식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얼마만큼 흡수를 하느냐, 얼마만큼 배출을 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혈압이 될 수도 있고 고혈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고혈압과 저혈압을 좀 약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혈압이 높은 게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고 이제 혈압이 낮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걸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몸이 찬 사람이 네. 저혈압일 확률이 높고요. 아.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고혈압일 확률이 높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또 현대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몸이 차든 열이 많든 둘 다 고혈압이 있죠. 근데 저혈압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몸이 찬 경우죠. 그러니까 예, 소화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소화 기능이 따라서 예, 예. 우선 몸이 찬 경우에는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네. 사람이. 네. 그러다 보면은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적어지겠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몸에서 생성되는 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저혈압이 생기는 거죠. 아, 피의 양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는 얘기는 피의 많고 적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예.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의 양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혈관. 혈관에 얼마만큼 탄력이 있냐, 아~ 적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탄력. 네. 그러면 피가 적으면은 피가 많아지게끔 이렇게 뭐 조절을 하고 반대로 고혈압은 피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뭐 피가 많다기보다는 그 사람 혈관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보다 피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별로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몸이 알아서 조정을 해요. 아. 근데 피가 혈액 속에 담기는 용량보다 더 많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대체적으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 아니면 혈관 내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네, 그렇죠. 예, 뭐 혈전이라고도 하고 뭐 어혈이 될 수도 있고 그 고지혈 콜레스테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용량이 많아지는 경우. 예, 근데 가장 큰 경우가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아니면은 혈관이 막혀요. 사지 말단이나 어두 일부분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은 그 혈액 그 막힌 부분부터 끝까지 다음 구간까지 피가 못 가겠네요. 피가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만큼 혈액에 담길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듣다가 생각되는 거는 고혈압이 왔다, 저혈압이 왔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뭐 어떤 시간 되면 아 나 무슨 저혈압이라서 뭐가 뭐 하기 힘들어 아니 뭐 고혈압이라서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고혈압일 때 뭐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게 더 이제 강하게 오는지 뭐 저혈압의 경우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저혈압인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몸이 찬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피도 부족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그다음에 좀 게을러지죠 사람이. 아.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예, 몸이 스스로 덜 움직이려고 해요. 예. 배고프면 못 움직이는 것처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을 때 현기증을 느낀다든지. 아 그러면은 그게 혈압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앉아 있는 동안에는 몸이 구부려져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몸 안에 그러니까 그 풍선을 예를 들면 풍선이 쪼그라들어 있을 때는 거의 차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풍선의 용량이 늘어나 버리면은 물은 같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조그라져 있던 상태에서 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머리 쪽으로 혈액이 못 가는 못 간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충분히 있던 혈액이 일어남으로 해서 심장이랑 멀어지는 머리부터 제일 빨리 피가 부족하다는 걸 바로 느끼니까 그때 현기증이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혈압 체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뭐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예. 뭐 그럴 때 좀 어지럼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예. 그런 것도 그러면 일종의 순간적으로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게 빨리 얼마만큼 빨리 회복이 되냐에 따라서 아, 회복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혈압이 낮냐 높냐 부족하냐 예. 아, 그럼 건강한 사람도 올 수는 있는 그런 거네요. 좀 컨디션에 건강, 따라서 좀 그렇죠, 그렇죠. 다르긴 예. 하겠지만, 혈압이 뭐 저혈압이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래도 충분한 혈액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현기증을 느꼈다면. 아니면은 그 부분에 혈액 흐름이 안 좋아서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예, 뇌에 혈액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수도관에 네. 일반 관인데 어떤 사람은 그 수도관이 뭐가 이물질이 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예, 그 관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압력의 변화에 빨리 민감하게 대처를 못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 현기증을 느낀다는 거는 예, 정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특별한 관리보다는 그냥 그게 지속되냐 안 지속되냐에 따라서 병이냐 병이 아니냐 일시적인 거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니 뭐 주로 이제 뭐좀 많이 피곤한 날이거나 아니면 그럴 때좀 가끔씩 그러긴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고혈압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고혈압일 경우는 이제 두통이죠.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아, 게. 현기증이 아니고 두통. 그렇죠. 뭐, 예. 혈압이 너무 높아도 현기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두통이죠. 두통. 그냥 머리 아픈 거하고 그런 고혈압의 두통하고 또 다른가요?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게? 어찌됐든 두통이 생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관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예. 그러면 혈관에 너무 피가 없어도 두통이 올수 있고요. 압력이 너무 높아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고혈압일 경우에는 압력이 높은 경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얼마만큼 변화에 적응을 할 수, 탄력 있게 맞춰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은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져 있는 경우, 탄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탄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늘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나 있는 경우에도 살짝 저혈압기를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혈압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혈압이 더 높아지면 점점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탄력이 없기 때문에 압력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풍선이 처음에 두께를 하고 풍선을 가득 바람을 가득 넣었을 때 하고 두께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예, 얇아지니까요. 그리고 더 부풀면 부풀수록 더 쉽게 터지겠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넓어져서 탄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위험 신호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비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해서 압력이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통을 무시를 하면 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통증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이 나한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 먹고 넘긴다. 예, 이러면은 이제 몸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혈압인데도 예,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용량이 줄었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는 좁아졌기 때문에 흐름이 속도가 늦어지고 압력이 증가를 하면은 또 두통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에 때가 낄 확률이 높아져요. 아, 그만큼 네. 속도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는 흐르는 물은 깨끗한데 썩지 않잖아요. 네. 근데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단 말이에요. 네. 예. 아, 그런 거랑 비슷한. 예. 그리고 또 이물질에 낄 확률이 높아지니까 혈전증, 아, 뇌졸중. 뇌졸중도 두 가지예요. 터지는 거 있고 막혀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우에는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좁아진 경우에는 막혀서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혈압에 관련된 게 이제 뇌에 관련된 거에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연계돼서 병이 생기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중풍. 뭐 영어로 스트로크. 그다음에 중풍. 예. 뇌졸중. 뭐 그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혈압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더 병이 커질 확률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기보다는 근본이죠. 원인. 아, 흐름이 뭐 제대로 안 되니까. 예. 아, 그래서 그렇죠. 이 혈액이라는 게 몸의 70%를 차지해요. 아, 몸에서요? 예. 네. 그리고 그 70%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혈액의 성분들로서 우리 몸이 구성되고 우리 몸이 세포가 영향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약 설명할 때 말씀드렸나요? 이 흙탕물에 네. 깨끗한 물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아, 예.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제 혈관이 이제 줄었다나 뭐 늘어났다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전한 곳. 네, 박사님. 아,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혈관이 뭐 늘어났거나 뭐 조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혈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네. 예, 뭐 운동요법이나 음식요법이나 이거 갖고 이미 늘어난 혈관이나 줄어든 혈관은 회복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 예. 대신에 이제 침이나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은 치료를 받으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랑 운동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은 좀 더 좋죠. 더 빠르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습관, 병이 일어난 그 원인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약만 먹고 치료를 하겠다. 이거는 예.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치료를 하면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금방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치료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 병이 너무 컸을 경우에 예, 이제. 어떤 경우 이런 예, 억울한 경우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예. 억울한 경우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 위험한 상황인데 곧 터질지도 몰라요. 아. 근데 충분히 경고를 주고 충분히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에 본인이 부주의해서 병이 커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지만 환자가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 도중이었기 때문에 의사한테 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문제가 현대의학, 그러니까 예, 현대의학일 경우에 법적으로 아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자료가 있으니까 뭐 아니요, 뭐, 예, 그렇죠. 뭐 자료라기보다는 우선 불신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충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의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조차도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한의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뭐 법적으로 뭐 재판을 가서 그거를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힘든 학문이잖아요. 한의학이란 학문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 데이터 뭐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치료 받는 사람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의지가 있어야 네,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나 치료 받고 있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네, 예. 결국은 병은 다시 돌아지고 아니면 커질 수 있다. 예.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본인의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저혈압에 따라서 뭐 운동 방법,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식습관? 아, 뭐라고 네,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이죠. 네, 그런 게 또 다른가요? 아니면은? 예, 네, 식습. 우선 뭐 저혈압인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예, 아. 과도한 운동을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미 과한 운동을 했다는 뭐 판단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어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그러는 편인데 운동을 시작을 하면 몸에 열이 생기고 신진대사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기분이 좋죠. 네. 그럼 그 기분 좋은 상황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 날 힘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중독인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막 활발하게 뭐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휴 운동했던 휴유증이 3일 4일 간다든지 예. 이러면은 운동을 예, 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 뭐 보통 짐 헬스장 끊어서 초반에 열심히 달리다가 후반에 못 하는 경우 아, 예. 대부분 이제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지 부족일 수도 있지만 몸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의지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하긴 이렇게 즐거워야 될 운동이 그 사람은 힘든데 내가 또 왜 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우선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좀 운동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차근차근히. 예,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는 이만큼 했는데 예, 옛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을 예, 하고 지금 이제 많이 노쇠하고 힘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 생각하시고 과하게 운동을 하시면 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운동 양은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운동을 뭐 한다고 해서 썩 운동만으로 지장을 받는 건 예, 도움이 될 것 같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치료 목적이다라기보다는 아. 네, 이미 혈압이 있다는 얘기는 압력이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힘을 잘못 쓰거나 그러면 위험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아. 예, 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많이 먹고 배출이 먹은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쌓이고 해서 혈압이 생기는 거니까 식단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일단 기름진 거는 각자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과식이죠, 과식. 과식. 네, 뭐든지 기름진 음식도 사람 몸에서 지방이 필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방을 안 먹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생각 사고 방식이고 어떻게 먹냐 그 다음에 얼만큼 먹냐 언제 먹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좀씩 다를 거고 네. 네 그렇긴 할 텐데 이제 언제 먹냐 그렇게 있을. 근데 언제 먹냐도 중요하고 예 그럼 언제 먹냐 네 그거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녁에는 식사량을 줄이는 게 좋아요. 식사량을 줄이고 몇 시 이후로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요. 아. 예. 6시 이후에 이제 그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네. 하루 종일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적게 하고 저녁 되면은 이제 피로가 온다고요? 그렇죠. 피로가 오는 상태에서 과식을 했다. 그러면 이 신체 바깥의 근육 외에도 이 오장육부에들도 네. 운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일을 계속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녁에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거리를 막 일거리를 갖다 이만큼 던져주면 위도 예 파업을 할 수가 있죠. 아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해도 아주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다 안 되는 음식들이 밤새 몸 안에 뭐 위면 위, 뭐 소장이면 소장, 대장이면 대장에 머물러 있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몸에 체온이 있잖아요. 그렇죠. 썩기 적당한 체온이라 온도란 말이에요. 몸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썩고 예.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역삼투 작용을 하는 거죠. 아. 특히 썩은 물, 액체들이 역삼투 작용, 그러니까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큰 관인데 네.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혀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까 혈관이 느려지듯이 늘어나면 이 막아주는 작용이 약해져요. 아 그러면 특히 이제 예.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완전 밀봉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소량이냐, 다량이냐, 많게 나가냐, 적게 나가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어느 정도 속을 비우고 자면 뭐 안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과하게 들어 있고 시간이 오래됐고 썩은 게 더 양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나간 것들이 예 결국엔 혈관을 통해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에. 예. 이거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먹고 늦게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아니면 뭐 피곤하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우선 피로가 안 풀리죠. 왜냐면은 잠을 잔다는 얘기는 내 모든 몸의 근육, 오장육부, 그러니까 예, 내장 기관들이 다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일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몸이 충분히 그동안 충분한 숙면을 못 취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잤다고 생각하지만 예. 몸에서는 계속 움직이느라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낮에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열을 움직였으면 잠자는 시간에는 5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일거리를 줬으면 5만 보통 움직이니까. 예, 보통 보통이면 뭐 2나 3에서 움직 살짝 어느 정도만 움직여야 될 것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먹고 잤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액체도 빠져나가는데 가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겠죠. 가스도 온몸에 예, 있어서 혈액순환 맞고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좀 부은 느낌이 있다. 얼굴이 부었다. 이러면은 다 그 안 좋은 게 지금 몸에 이렇게.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게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또 붓기도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으로써 붓기가 해소된 거죠. 그러면은 얼굴 그렇게 뭐 먹고 잤거나 약간 좀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안 붓는 경우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니까 안 붓는 거죠. 전혀 문제 없이 그걸 다 해낼 수 있는. 예. 아. 그리고 뭐 보통 뭐 저는 뭐 살이 자꾸 쪄요. 뭐 물만 먹어도 살쪄요. 뭐 이런 분들 보면 네, 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살이 아니고 부어 있던 거죠. 부기가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아, 치유가 안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붓는 거죠. 부어 있는 상태 유지되는 거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지방 같은 걸로 이렇게 찐 게 아니라 모습만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뭐 지방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 피부도 두꺼워질 뿐 아니라 물론 지방도 당연히 끼는 거고 그 외에 예, 피부가 두껍고 또 예 어쨌든 뭐 보통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제 평소 자기가 어땠고 붓기 시작하는 거 언제고.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 우선 많이 붓는 경우는 많이 보셨죠. 특히 네. 뭐 감기 걸리고 오랫동안 감기를 걸렸는데 예, 붓기가 안 가라앉는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우선 소화 기능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신장 기능. 아. 예, 신장이 이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네. 우선은 많이 먹고 해서 위 기능이 약해서 이 들어온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모자란 경우에 많이 붓고요. 살이 찌는 게. 두 번째는 이제 신장. 신장이 예, 들어온 수분을 밖으로 잘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예,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나가야 되는데 먹은 만큼 나가지 않아서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소화기관하고 이제 신장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소식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적게 먹게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오히려 적게 먹는 게 과하게 먹는 것보다 더 건강에 유리해요. 그리고 이 적게 먹었다는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그렇긴 하죠. 예. 왜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던 시절에도 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네. 특수하게 진짜 못 먹어서 하는 사람보다 예. 그런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게 먹냐 많이 먹냐 그 기준은 사람마다 우선 틀리겠지만 우선 적게 먹는다고 며칠 굶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괴로울 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네. 서른에 군대를 갔는데 서른 전까지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 중국에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생활이 일정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그 외에는 안 먹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네.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근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예. 그랬기 때문에 거 군 저 부대는 저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야간 근무 예. 근무한 자들은 예. 그렇죠. 근데 평소에 야식을 안 먹던 제가 처음엔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예 먹게 되죠. 네. 그러면 야식도 안 먹었었는데 야식을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 어떨 것 같아요? 습관이 들었으니까 남아 습관이에요. 네. 그러면 저녁에 되면은 야식 배가 고프면은 괜히 뭔가 먹고 싶고 짜증 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양이라는 것도 습관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예, 어렸을 것...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과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식들도 똑같이 과식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소식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자식들도 소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라는 게 근육 덩어리예요, 사실. 근육 덩어리인데 그거를 항상 적게 먹는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는 양을 먹었던 먹는 거고 항상 과식을 하는 사람은 위가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네. 위가 늘어나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여지껏 먹었던 양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습관 말씀드렸던 게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시간이 노력하게. 좀 예, 노력하기 나름이고 시간 걸리기는 하겠지만 양을 줄이는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위가 다시 줄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먹던 양 먹으라 그러면 못 먹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과식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 그게 옛날에는 못 먹던 시절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좋은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는 시대인데 그래서 많이 먹는 습관은 바꾸야지 예, 혈관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부른 게 100이라고 치면은 네. 보통 한 제가 느끼기에 한 60에서 70% 정도 찼다고 느꼈을 때 더 이상 안 먹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이제 남들 이제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정말 배가 너무나 고프고 아니면 위가 늘어나 있어가지고 커져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거 먹고 이제 생활하냐고 물어보세요. 네. 특히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야, 너는 이제 키도 예전에 어른들에 비해서 이제 키도 크고 하니까는 이제 그 키 그 덩치에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더 먹긴 먹어야 되는 건가 생각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만약에 뭐 혈당이 떨어지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뭐 힘이 없고 뭐 당이 부족해. 네, 당이 부족해. 손발에 떨리고 이럴 정도 아니면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네. 오히려 그치. 적게 먹고 그거를 얼마만큼 흡수하냐가 관건이지.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 힘이 좀 떨어지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 못 먹던 시절 얘기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요. 반대의 경우도 있군요. 왜 그러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위라는 게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그런데 과식을 계속해요. 그럼 위가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늘어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가 일을 못해요. 아, 근육이 너무 늘어나 버렸으니까. 네, 근육도 늘어났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반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는 거죠. 들어가는 건 많아도. 예. 그런데 악순환이에요. 흡수한 게 적으니까 식욕은 또 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이런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렇죠. 위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니까 뭘 먹어라. 그러면 또 먹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골고루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죠. 몸에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과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단 걸 좋아하는 사람, 짠 걸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고기만 먹는 사람. 그리고 뭐 이제 반찬 같은 것도 좀 단순하게 그냥 해서 먹고. 예.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게 있는데 안 들어와요. 내 몸은 먹어도. 유지를 하려면 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먹어도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과식하게 되는 원인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혈압 저혈압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음식과 이런 건 좋다 뭐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저혈압은 어떤 음식이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흡수를 하게 할 수 있냐가 관건이겠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압이 생긴 단순하게 네. 예, 단순하게 봤다면 그러니까 우선 제가 몸이 찬 사람들이 저혈압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몸 온도를 높여야겠죠. 따뜻한 음식.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잘 되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한두 개가 뽑아주신다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한국인의 DNA에는 주식이 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뉴질랜드 이민 왔으니까 얘네들 먹는 것처럼 빵과 이런 거를 먹기보다는 우선 내 몸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인정됐을 때는 우선 조상들이 먹던 음식이 좋아요. 아. 그만 그래야지 몸이 기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 그 어떤 음식이 더 흡수를 더 잘하고 소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종류보다는 네, 쌀. 주식인 쌀을 먹는 거를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찬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뭐 국 같은 게 좋겠네요. 따뜻하니 아닌가? 사실 국도 어떻게 보면 뭐 따뜻한 음식이긴 하지만 소화액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좀 치명적인 게. 예. 그리고 국이랑 같이 먹으면 안 씹고 넘기게 돼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씹지 않고 마셔버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국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국수는 안 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삼켜도 위에 큰 부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양이더라도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냐. 많이 먹는다고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가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흡수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신호는 계속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네. 충분히 먹었는데도 그런다고 하면 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소화라는 얘기는 소는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고 아. 화는 흡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분해해서 흡수하는. 소화. 예. 그래서 소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화도 해야 예, 되는데 그 먹을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게 소고 그 잘게 잘 부순 걸 흡수를 해서 물질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게 화예요. 화학할 때 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먹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이 얼마만큼 흡수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혈압은 그렇게 크게 없고 이제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셨으면 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인 경우는 이제 고혈압 역시 이제 적게 먹어야 되죠. 네.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요즘 양파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양파는 예. 맛있죠. 예. 그래서 양파가 피를 맑게 하고 예,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게 먹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굳이 뭘 먹었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양파가 현재로는 예,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양파가 근데, 들어가 있는 것들.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한동안 뭐 양파즙 먹는다. 네, 많이 뭐 마늘즙부터 예, 해가지고. 예. 근데 양파에는 겉껍질에 유효 성분이 제일 많아요. 겉껍질이라고 하면 그 보통 이제 갈색 양파라고 하면은 네, 그걸 대부분 다 벗겨서 버리잖아요. 네, 껍질은 그래서 그 버리죠. 부분에는 많은데 먹기는 힘드니까 요즘은 차로 많이 마시더라고요. 양파 껍질 차. 그거를 잘 씻어서 말렸다가 그거를 차로 우려서 먹기도 해요, 요즘은. 그 다음에 껍질 벗기면 제일 밖에 녹색. 네네. 예. 그 부분이 그 다음 많아요. 바뀔수록 영양분이 많은 거네요. 예. 근데 안에 새하얀 부분은 거의 뭐 굳이 예. 그냥 난 양파다. 예. 무늬만 양파인 거죠. 예. 껍질을 버렸었는데 그런 예, 요즘 예전에는 다 버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연구 결과에 그 성분이 껍질에 제일 많다라고 해서 요즘은 껍질은 이제 차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추세고요. 하긴 과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농약 같은 거 제외한다면. 그렇죠. 껍질은 과일에서 제일 바깥에 씨를 보호하는 최전방의 네. 방어 기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효 성분이 상당히 많죠. 사실 과육은 영양 성분이라기보다는 맛. 예, 맛이나 뭐 수분 뭐 그런 껍질이 중요한 거군요. 예, 약간 홀푸드 완전식품. 그 사람들이 요즘 뭐 현미 많이 먹는데 네. 현미도 흰 쌀에 없는 유효한 성분들이 그쌀 껍질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새우 같은 경우도 껍질이랑 안에 살이랑 같이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약간 뭐죠? 껍질이 성분이 키토산. 예. 각각류. 키토산, 예. 그 키토산뿐만 아니라 새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새우를 예, 먹으면요. 근데 새우를 먹을 때 껍데기랑 같이 먹으면 그 껍데기에 새우에 과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홀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완전체. 그래서 예, 모든 음식이 다 상반된 기운, 이제 한의학이나 여기서는 음양을 다 갖고 있는 거를 권하죠. 그렇군요.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들으면서 그 전부터도 느꼈던 거긴 한데, 뭐든지 과하지 않게끔, 예, 그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뭐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든지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느끼기에는. 이제 혈압을 이야기하다가 좀막 계속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제가. 근데 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음식의 영향이 90%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향이.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 아까는 처음에 중풍 말씀드렸지만 사실 심부전증 예. 그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게 뇌에서 발생했느냐, 심장에서 발생했냐에 따라서 부위의 명칭만 다른 건지 예, 그 원리는 원리는 똑같은. 예. 오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예. 혈압, 네, 오늘 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좋은 치료법 아니면 이제 좋은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Thank you.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